솔직하게 말해.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어때. 멋대로 생각하지 마. 맘대로 내대하지 마. 난 나쁜 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.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어때. 멋대로 생각하지 마. 맘대로 날 대하지 마. If you want it, bring it to me, I'm a dollar.